Yeah. 빛의 바다로 뛰어든다. 모래알 같은 노이즈를 헤치면서 쓴다. 내 가사도 반사적으로 엄습하는 공포감과 날개를 펼치려면 주랑만이 필요할까. 그냥 눈을 무릅뜨고 내 입술에 힘을 주고 내 앞에서 무릎 꿇어 이제 너를 물어뜯어. 아 생각을 거쳐 나이 처먹고 계속 꽂혀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제 고쳐먹어. 머릿속 떠다니는 생각들은 플라스틱. 건져봐도 쓸데없는 걸 리사이클링. 생명은 있지만 식비 좀비 음악. 갈망과 배고픔 쉽게 좁히지만 내가 누굴 이해나 할 수 있을까. 하나가 되어봤자 남아있는 건 내가 쓸 수 있을까. 내 가사 느끼는 모든 현실이 다 가짜. Yo, it is what it is, man. Yeah. 너의 두 눈은 알고리즘 장조림 자극들의 폭격 웅덩이에 널 담그지. 화면에 다 코를 박게 길들이는 개발 코드와 수식을 도와 중독시키는 게 이 시대의 장조지. 너보다 널 더 잘하는 컴퓨터 코드. 너를 프로그래밍하고 넌 배운 대로 줘. 편의와 맞바꾼 프라이버시 건 그렇다 쳐도 도파민과 인간성 역시 등가교환이 더군. 너는 너 근데 그게 너 진짜 너 맞는 거야. 너의 그 추운 건 이거 티크 거 누구 거. 세상도 복붙하는 요즘에는 오리지널리티보다는 뷰수가 더 소중해. 나는 만드는데 미쳐있는 놈들 편에서 저리 싫음 떠나야 할 건 이게 너무 불편한 너. 대중이니 음악 돈이 너의 필요침. 낙내 속에 내가 바란 건 일말의 일루지. When I want hell, this shit, do hell, blah, grinchin' OL. 왜 그래도 하시가 시가 왜 견험 지켜봐도 이 shit 개 몰라봐. When I got 누구 누가 몰라 어디서 몰라 몰라 무너진 건 누가 책임진가 했던 건가. 가리지 마 게으른 시간 게으른 기회 제돈 긁혀라. 결론 따라나 만난 봐봐 흘러가 바람 붙잡아 끝자라. 매 순간의 결심은 철아요 기결 처음부터 시작. 그래 거기서야 지저결이. 다른 움직임은 여기부터야 믿어 애써 기름 막지마. 왜 노래의 기도